아침 기운 넌 그렇게 달콤한 꿈 내게 불러 내일 그림을 가라 맘이 이리저리 휘날려 너와 눈을 맞추는 밤 살랑살랑 바람싹 바람싹 어블랄라 어제로의 여울도 꽃이 가득 피우던 두근두근 내 맘속 내 맘속 랄랄라 세상 좀 멀리 한입 두입 흩날려 몰래 입을 맞추면